오늘의 오디오 오빠 잘 들리세요? 잘 안 들리시나요? 오디오의 왕초보라서 잘 안 들려도 너무 기죽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뻔뻔스럽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듣다 보면 다 들리게 되는 금요일의 오디오 오빠, 오늘도 뜨거운 상승세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금요일의 오디오 오빠는 진공관보다 포근하고 A클래스 앰프보다 뜨거운 세 남자의 오디오 이야기를 다루는 전문 오디오 가이드 방송입니다. 금요일의 오디오 오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할 말 많은 스피커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소개해드려야죠. 네, 오디오 오빠의 중심, 오디오계의 마에스트로 윤종민 소장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호기심과 활기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자, 우리 남영웅 교수님께서는 세계적으로 바쁘신 관계로 오늘 불참을 선언하셨는데요. 아쉬워요. 아, 그죠. 세 남자의 오디오 오빠인데. 남 교수님 때문에 이 방송 꼭 들으시는 분들께 대신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저는 목소리와 얼굴. 웃어도 되나요? 잠깐만. 비웃어도 되나요? 자신감 넘치는데 웃음 들었죠? 와, 자신감 진행하는 저는 목소리와 얼굴, 마음씨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이현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기승전 자화자찬. 이거 어디까지 편집할 거야? 사람이 일관성 있어야죠. 그냥 다 나가야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무조건 다 나가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피커 이야기 예, 나누기로 했는데요. 어디까지 했죠? 지난번에요? 지난번에 그 유닛 얘기하다가 만 것 같아요. 아, 유닛. 그래서 맞아요, 뭐 1A, 2A, 그다음에 트위터, 네. 그다음에 스코커, 그다음에 우퍼 뭐 이런 얘기 나눴고요. 그다음에 네. 멀티웨이인 경우에 네트워크 사용한다는 얘기 들었던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유니트의 종류에 대한 얘기들을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유니트 외에 네네. 그 다른 형식의 유니트들이 좀 있다. 네. 그래서 아, 윤 소장님께서 그 사용하시던 리본형 스피커 그 아포지였나요? 네, 신틸라. 신틸라 아포지 신틸라. 그거 사용하시다가 그 앰프를 두 개를 네, 그 태워버리셨다는 네. 얘기까지 저희가 들은 것 같은데. 아, 머리가 좋으신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다 기억하고 복습, 계시죠? 복습. 목소리가 좋은 게 아닐까요? 복습을 한 거죠, 복습을. 네, 아. 네. 그래서 네. 그 유니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그 종류에 대해서 네, 유닛의 좀, 종류에 대해서 네,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자, 그러면 유닛의 종류도 어떤 게 있는지 아까 예. 리본형부터 리본형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그렇죠. 갖다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조심해야 되는지. 아, 리본형을 그것 때문에 리본형을 못 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겁이 나서. 그런 스피커가 그 전기 에너지를 음향 에너지로 바꿀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이 임피던스의 변환, 저항치 즉, 얘기하시는 거죠. 저항치. 그러니까 저항치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공기 중에 음향 에너지를 뿌리기 위해서 네. 전기가 얼마만큼 들어갔을 때 소리로 변동되는 것인가.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흔한 얘기로 스피커에 들어가는 그 전기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앰프에서 네. 열이 네네. 펄펄 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실제로 아주 좋은 스피커들은 5%밖에 재생을 못해요. 그리고 나쁜 스피커들 뭐 보통 3%고 나쁜 스피커들은 1% 이하. 그러니까 네. 100원을 줬는데 99원은 다 해먹고 잃어놓지만 우리가 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것이 예, 그나마도 이게 1930년도에 그 코일이 움직여서 공기 진동을 끄집어내면서 그 이론이 계속 7, 80년 유지되면서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꼭 그 코일을 움직여서 자속밀도를 변화시켜서 소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정전형 또는 리본형 또는 컴프레션 드라이버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네. 그중에 이제 결국은 그 전자공학에 대해서 공식을 적용시키면 다 같은 공식이 나오는데 네. 콘덴서와 코일은 역수관계거든요. 라플라스 변환 좀 우리 기억나신지 모르지만 라플라스 변환에 보면 콘덴서와 그 코일은 반대의 극성을 갖고 있는데 그 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정전형이나 리본형이 반대로 코일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써도 5%도 안 되는데 네. 코일을 쓰게 되면 아니 리본을 쓰게 되면 효율이 뭐 거의 뚝 떨어지죠. 아. 뚝 떨어지는 것에 대한 하나의 표징이 임피던스가 무지 낮다는 거죠. 네. 임피던스가 낮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앰프로서는 자기가 주는 그 밥을 열심히 해서 한 솥을 딱 만들었는데 그냥 한 입에 먹어 치우는 거야. 내 식구가 다 여섯 명이면 여섯 명한테 여섯 그릇을 만들어서 했는데 네. 어느 날 군대 갔다 온 큰아들이 그 밥을 다 먹어 치웠어. 네. 그 아버지가 먹을 게 없어. 아. 그런 식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스피커가 웬만큼 앰프가 전기를 막 공급해도 소리는 조금 해요. 그럼 리본형 스피커는 소리가 작다라고 그 작을 수밖에 되나? 없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그 우리가 스피커에서 가장 눈여겨볼 게 오늘 또 말씀드릴 엔클로저의 구조인데 네. 엔클로저라는 것이 캐비넷이죠. 네. 그 캐비넷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소리를 더 증폭시키고 네. 키우기 위한 작업인데 리본은 그냥 공중에 그 속옷 하나 안 걸치고 나와서 네. 소리를 내는 거예요. 네. 정전형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네. 그러다 보니까 엔클로저 도움 없이 소리를 내다 보니까 임피던스는 낮지 엔클로저 도움도 없지 하니까 소리가 작을 수밖에. 그래서 그걸 크게 듣고 싶은데 네. 그럼 앰프 출력을 올리면 스피커에서 소리가 크게 나는지 않습니까? 네. 볼륨 올리면 소리가 크게 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부하 걸려갖고 앰프가 가신다는 얘기죠. 네네. 나는 더 큰 소리를 듣고 싶어서 앰프를 올렸더니 소리가 커지는데 이 스피커는 이미 그쵸. 자기가 제시한 스펙의 바깥으로 이미 오버러닝을 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 1, 2분 정도는 몰라도 그걸 계속 연속적으로 듣고 있으면 스피커는 타버리, 아니 앰프는 타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아니 그래도 리본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그러니까 리본형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 좋은 질문이시죠.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언급한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네. 말씀드리면 리본형의 경우가 코일처럼 동글동글 말린 것이 아니고 그 자석 큰 자석 위에 네. 얇은 리본들이 쭉쭉 길게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서 상대적으로 자석과 연결되는 것이 움직이면서 네. 그 얇은 리본이 떨면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 우리가 그 스피커 원형 스피커로부터 듣는 소리의 어떤 그 질감보다 네. 훨씬 더 공기와 밀착이 돼서 아주 부드럽고 명징하고 깨끗한 소리가 들려요. 그 지난주 잠깐 엘리 클랩턴 제가 네, 말씀드린 네, 적 있었죠. 네. 저도 엘리 클랩턴 듣다가 A501을 날려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기타 소리라든지 사람의 보이스라든지 네, 네. 그 무대의 그 위상 정의감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스피커가 되죠. 그 둥근 유닛에 비해서 그런 강점이 있다. 그렇죠. 왜냐면 이해하면 될까? 어느 원 포인트에서 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면에서 소리가 그렇죠. 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스피커를 갖다 놓으니까. 오디오 잘 모르는 친구들이 놀러 왔다가 너는 왜 현관 문짝을 저기다가 두 개 갖다 놨냐? 생김새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무식한 놈이라고 네. 얘기하기보다는 하여튼 네. 네. 저기 스피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네. 빨래판처럼 생겼잖아요. 가까이서 보면 리본이에요. 아주 네. 알미늄으로. 정전형과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정전형도 보면은 빨래판처럼 마틴 로간 스피커가 정전형 아닌가요? 저희 집 빨래판은 다르게 생겼는데. 네. 그 뭐 이 작가님 빨래판은 좀 그렇게 생겼고 예, 빨래판이나 아니면은 뭐 그 저는 에어컨 같이 생긴 무강판처럼 예, 무강판처럼 생긴 그리고 정전형 스피커를 보면 마틴 로간이 정전형 스피커 그렇죠. 맞죠? 예. 예, 그런 거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일자형으로 그냥 세워진 제가 보기엔 안만 봐도 빨래판 같이 생긴 그 두 개가 빨래판이나 예. 뭐 예, 여자들의 예. 선택을 못 받을 거는 다 두 가지 그 두 개가 어쨌든 네. 소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그게 이제 두 개가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생김새가 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아 리본형하고 뭐 정전형 이거 같은 건데 이름을 갖다가 좀 달리 쓰는 모양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죠? 아닌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 네. 아닙니다. 길었네요. 아니죠. 정전형 그야말로 정전형 즉 네. 그 전기를 스태틱 그 전기 약 그 정전기를 네. 띄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에 전기 변화를 주면 그것들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전원 스피커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게 얇은 그 폴리카보네이트라든지 또는 특수 재질로 거리가 한 5mm 정도 떨어지게끔 쫙 가깝게 붙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전원을 가해서 한 600V로 양쪽에 전압을 가해놔. 네네. 그냥 애들이 잔뜩 긴장되어 있는 상태죠. 600V로 그거 만지면 감전합니다. 네. 정전형 스피커는 그러면 만지면 큰일 나나요? 큰일 나면 이제 허가가 안 나는데 네. 만지면 감전한다는 얘기예요. 감전한다고 죽는 건 아니고 좀 찌릿하고 기분 얹잖아요. 기분 얹잖습니다. 얹잖습니다. 조금. 그러니까 누가 와서 꼬집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느낌. 꼬집었다고 죽진 않아. 네. 그런 정전형 약 600V 네. 정전형 헤드폰도 있어요. 스탁스라는 거. 그것도 머리에다가 600V를 끼고 있는 건데 저는 그 위험해서 못 보겠더라. 실제 지난번에 그 우리 그 PD님한테 소개시켜준 그 스피커 네, 네. 헤드폰 있죠? 네, 스탁스. 그거 잘못 쓰면요 가요 그냥 띠리리리. 네. 가라고 소개시켜줄 건데. 그래서 이제 정전형 그 소재들이 이제 헤드폰에도 연결되고 그 스피커 연결되고 심지어는 콘덴서 마이크가 바로 정전형 마이크예요. 네. 즉 이렇게 해서 양쪽에 DC 전압을 걸어놓고 그럼 팽팽하게 서로들 땡기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네. 양쪽에다 전압을 암프산원 전압을 가해주면 그것들이 네. 정전압에 의해서 전이차가 발생되면서 전압 차이가 600V에서 602V, 598V 막 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떨면서 그 떨림이 그대로 정전형에서 전기 에너지로 발산이 돼요. 그럼 그것이 소리로 변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것의 특징은 네. 앞뒤가 네. 앞뒤가 없어요. 그러니까 팔자를 눕혀놓은 네. 상태로 네. 앞에도 있고 뒤에도 그대로 자동 반자동 소총처럼 소리가 그러니까 앞에서 듣는 소리랑 뒤에서 듣는 소리 똑같이 나온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방 가운데 놔야겠네요. 아주 저 잘 지적하시는데 양쪽에서 다 들을 정전형 스피커를 있도록. 구동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세팅법이에요. 세팅법과 음향 조건이 맞아야 네. 소리가 나지. 우리가 그냥 탄노이 쓰던 네. 코너형에다가 정전형 스피커 사왔어 그래갖고 탁 넣으면 소리가 엉망진창일 수밖에. 뒤에서 소리 뒤에서 나는 놈은 많이 나가니까. 어떡할 거야. 스피커를 이렇게 정 가운데다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거실 같은데 네. 거실이 뚫려 있다든지 그런 데다 탁 넣으면요. 대저택에. 네. 네. 갑자기 제가. 네네. 그래서 대저택에 네. 그 양쪽이 뚫려 있는 거실 가운데 놔버리면 네네. 온 집안이 음악이죠. 그러면 방향성이 없는 건가요? 방향성이 안 느껴지죠. 팔자형 방향, 앞뒤 다이폴, 다이폴이라고 그래갖고 네. 양방향으로 방향이 나가죠. 네. 그래서 이 뒷방향 나가는 소리를 쓸래 죽일래. 에 맞춰서 설치를 해줘야 돼요. 리본형은 그렇지는 않고요. 리본형은 뒤에 좌석이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소리가 뒤로 나가지는 않고. 리본형 같은 경우는 이제 트위터 같은 건 앞뒤로 나가는데 네. 우퍼 같은 건 앞으로 나가면 나가죠. 앞으로 나가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전형 스피커의 맹점이 뭐냐면 그렇게 전압을 가해줘야 되는데 얘가 떨림이 한계가 있어. 네. 더 떨면 쇼로 붙어버리면 그 안 되니까. 네. 쇼로 정 일종의 벼락 치는 거거든요. 네. 벼락 치지 않도록 우르르릉 우르르릉 이렇게 떠는 현상인데. 너무 세게 들을 수 없으니까 저음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틴 노관 같은 경우는 저형은 저음은 베겔시아는 동그란 우퍼를 콘지형 우퍼를 따로 써요. 우퍼를 밑에다가 따로 쓰고 중고형만 처리하죠. 네, 중고형만 처리하는 걸로. 그러니까 정전형 스피커의 특징은 뭐냐면 디스톨션이 무지 작은 거예요. 이것도 디스톨션이 작기 때문에 소리가 맑고 깨끗하고 넓어. 그래서 그것을 한번 빠지면 또 모태에 나오는데 빠지기도 힘들고 대부분 또 이렇게 고장이 잦아요. 어느 잘못해서 쇼트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네. 어린애가 와서 뭐 이건 뭐야 할아버지 콕 찌르면 자석 같은 걸로 돼 있으면 이거 뭐 물 뿌리거나 이래서 뭐가 먼지 같은 것들 보통 많이 끼지 않나요? 그러면 물걸레질로 이런 거 깨끗이 닦아주면 스피커에 물걸레질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리본형 이건 정전형 스피커 간에 거기다가 이제 먼지 문제라든지 그런 거는 가볍게 털어주면 되는 것이고 네. 모든 기계가 먼지는 상당히 나쁘겠지만 네. 그걸 털기 위해서 네. 뭐 물걸레가 들어왔다 이거는 오디오 바에서는 네. 입장시키면 안 되는 부분이 위험한 부분이다. 요즘 이번에 이번 회에서 굉장히 좀 혼날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뭐 혼날 아, 이렇게 무식한 분인 줄은 몰랐지만 워낙 깔끔한 네. 분이셔가지고 길러봅시다. 네. 길러봐. 깨끗이 닦는 걸 좋아해서. 그러니까. 네. 그런데 정전형 스피커가 그러면 소리적으로 리본형 스피커하고 달리 어떤 네. 음악이나 이런데 어울리는 게 있나요? 정전형 스피커요. 네. 정전형 스피커 무대감이 넓기 때문에 네. 구태여 뭐 이렇게 표현하자면 네. 그 마틴 오간도 있고 쿼드, ESL 스피커 같은 것들이 예, 현악 기계의 그 가벼운 터치, 그다음에 오페라 같은 거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오케스트레이션이 많은 바그너 같은 것보다는 뭐 모차르트라든지 네. 핸델의 그 오라토리오 네.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을 들으면 보이스들이 참 명쾌하게 터져 나와요. 근데 모차르트 좋아하시는 분들. 네.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앰프를 네. 많이 가립니다. 아. 그러니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럼 잘 울리기가 힘들다는 얘기인가요? 마음에 드는 소리 만들려 그러면 고생 좀 해야 돼요. 그 고생이라는 것이 예, 예. 돈질도 있고 네. 발질도 있고 발품도 팔아야 되고 돈도 나갈 때도 있고. 근데 우연히 또 이렇게 가격대가 높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 맞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맞는 거 찾기가 힘들어요. 남들은 맞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집은 아니거든.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피커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네. 음향 조건이 50%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되고 자기 취향도 있고 그래서 그 스피커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잘 소리가 안 나고 할 때 뭐 앰프를 무조건 돌려보자 뭐 네. 줄을 바꿔보자 해서 분명히 변화는 있는데 네. 이것이 아직도 미완의 길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근데 또 그 재미죠. 그걸 맞춰가는 그렇죠. 그 점에 빠지면 이제 큰일 나요. 그래서 그걸 돈 안 드리고 푸는 방법 하나가 네. 저희 오디오 바를 좀 많이 들어주시면 아니 다른 분들 같은 경우 그래서 정전형 스피커나 리본 스피커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참 보기가 힘든 게 네. 그런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 조심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틴 로간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좀 팔리는 그 정전형 스피커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 어떤 앰프를 갖다 매칭을 하면은 좋을지에 대한 일단 피해야 될 게 예 댐핑 팩터가 낮은 앰프들은 피해야 돼요. 아 댐핑 팩터가 낮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맥킨토시가 이제 TR이면서도 트랜스포머를 써서 댐핑 팩터가 적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런 것들 네. 진공관 앰프들은 좀 안 맞아요. 이해 못하시는 네. 분들은 지난번 편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네.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 좋은 방법이시네. 네. 네. 그래서 그 잘 나는 앰프를 골라서 그 정전형 스피커를 소리가 잘 나겠다. 네. 그럴 때는 그 쾌감이란 건 대단하죠. 그래서 정전형 스피커나 리본형 스피커들은 내부 댐핑 팩터가 크거나 네. 또는 출력 임피던스가 낮은. 네. 그런 앰프들을 사용하시면 그런 대로 들을 수 있고 또 대출력으로 들으시려고 하지 말고 잔잔하게 들어야 된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윤 소장님도 한때 푹 빠지셨던 경험 있으신 그렇죠. 것 같은데요. 매력이 그렇죠? 있는 스피커인 네. 거는 언제든지 네. 한번 다시 만나보고 네. 싶은 스피커들이죠. 네. 그러니까 잠깐 만났던 연인을 떠올리시듯이 이렇게 잠깐 추억에 젖는 눈빛 저도, 못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만 차마 언급하기가 그랬었는데 역시 저는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 안 들으시죠? 네. 아니 지금 오디오 이야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오디오 네. 얘기였군요. 그냥 할 사람이 한두 명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혼형 스피커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예전에 스피커들이 혼형 스피커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그 혼형보다는 혼지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지난번에 그 예, 우리 작가님이 질문했던 아방가르드 같고 네. 속았다 그러셨던 게 기억나시죠? 예, 예. 예. 근데 또 알고 보니까 또 수입상이 내 친구예요. 예. 제가 학교 동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건 속인 게 아니고 네. 방식 중에 하나라고 좀 경정을 드릴게요. 예. 어쨌든 혼형 스피커가 예전에 많이 쓰였는데 요새는 잘 안 쓰이는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아주 극명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혼형 스피커의 특징은 지향성이 강해서 앞에서는 무지 큰데 옆에서는 네. 안 들려요. 네, 네. 우리가 옛날 그 시골에서 선거 유세 방송할 때 가보면 그거 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아, 여러분 뭐 한 표 부탁합니다 하는데 옆에서는 안 들려요. 정말 안 들려요? 조그맣게 들리죠. 이제. 네. 정전향하고는 네. 완전히 반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뭐 반대라기보다는 각각의 성향이라고 예. 설명합시다. 성향? 나중에 네. 앵클로저 얘기할 예. 때 또 할 수 있으니까 네. 반대라는 얘기는 이제 조금 그렇고 네. 그래서 혼영의 경우는 앞으로 직진하려는 그 성향 에너지가 앞으로 그냥 그거를 손실 없이 싹 길을 소리의 음파의 에너지가 아, 공중에 전파되는 특징이 그 지수 커브라고 익스포넨셜 커브라고 그래서 약간 휘었어요 이렇게 아, 네. 약간 휘어서 나가는데 그 혼영 타입이 그 타입을 딱 잡아주면 그 네. 타입을 해서 쭉 나가기 때문에 네. 그 소리가 모입니다. 즉, 소리가 모인다는 얘기 뭐냐면 100원을 갖고 10명이 나눠 먹으면 10원씩이지만 네. 100원을 갖고 3명이 나눠 먹으면 30원씩 생겨요. 나머지 7명은 돈을 못 받죠. 네. 그러니까 이거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혼영의 특징은 소리를 레디에이션 방사 널리 방사하지 않고 네. 디렉티비티 방향성을 주어서 네. 그쪽에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나온 스타일이에요. 왜 옛날에 앰프 출력이 작았으니까라고 네.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중앙에서 듣는 사람은 오히려 큰 소리를 거꾸로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거꾸로라기보다는 바로 앉아서 듣겠죠. 바깥쪽에서 이제 안 들리는 아니, 특성 때문에 듣는 줄 알았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오해를 이 작가님을 믿는 사람들은 네. 거꾸로 듣는다. 네. 네. 그러니까 가운데에서 듣는 사람은 더 큰 소리를 반대로 거꾸로.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네. 잘 생각하시면 네. 앞에 있는 사람이나 뒤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네. 들려요. 네. 네. 옆에 있는 사람은 덜 들리지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안 들리는 사람들한테는 네. 한 대 더 놓으면 돼. 네. 그러면 소리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 혼용 타입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지 않고 거리 분의 1 정도의 익스포넨셜 커브 복잡한 특성이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앉거나 뒤에 앉거나 그 네. 소리의 크고 작은 차이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직진성이 강한 거네. 아 그렇죠. 디렉티비티 방향성이라든지 그것이 이제 좁으니까. 그래서 그걸 그 내가 A석 1열부터 10열까지 네. A 스피커, 10열부터 20열까지 B 스피커 이렇게 해놓으면 네. 그 스피커 세 개만 있으면 앞에 있는 애나 뒤에 있는 애나 뭐 차이는 있겠지만 계속 들을 수가 있는데 그. 요즘 나오는 혼용 스피커가 아닌 스피커를 달지 않습니까? 네. 앞에 있는 사람들은 고막 터져 죽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안 들린다고 난리예요. 소리가 방사돼 버리니까. 네. 그래서 뒷사람한테까지 들리게 해서 소리를 키우면 아각거리겠죠. 네. 앞에서는. 그래서 나온 것이 요즘 또 라이브에서는 라인 어레이라는 스피커가 나와요. 라인 어레이. 즉 스피커의 방향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네. 그 10도 정도의 방향각을 줘요. 약간 네. 틀어놓는군요. 그러니까 좁힌 거죠. 네. 좁힌 거. 보통 스피커들이 60도에서 90도로 퍼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60도라 90도라고 그러면 뭐 무대에 스피커 놓으면 좌우 다 커버 되거든요. 네. 뭐 한 개로도 전체를 커버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10도로 각도를 극도로 줄입니다. 네. 그래서 60도 정도의 각도로 나가던 소리를 10도로 줄여버려. 네. 그리고 그것을 10도씩 분할시키면 내가 100도를 커버가 쉽다 그러면 10개를 놓으면 돼요. 그러면 10도씩 10개. 각각의 스피커가 각각의 지역을 담당하겠죠. 네네. 물론 이론적으로 그런데 실제로는 섞이긴 합니다만 그 네. 많은 개선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맨 뒤에 보내는 스피커는 네. 200W 쓰고 맨 앞에 있는 스피커는 50W를 쓰면 앞에 있는 사람이나 뒤에 있는 사람이나 같은 SPL로 골고루 소리를 들리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라이브 무대에서 쓰는 네. 라인 어레이 스피커들이죠. 음향 에너지라는 것을 가다두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나오는 방향 근데 결국 그런 것들이 모든 이론은 1930년대 이미 다 끝난 것들이고 네. 이제 지금 제가 유니트 얘기하면서 혼 타입을 얘기하다가 보니까 혼 타입은 그렇게 해서 쓰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컴프레션 드라이버라는 게 뭐냐면 컴프레션 드라이버를 쓰게 되는데요. 컴프레션 드라이버는 주파수를 600Hz부터 5kHz까지 그리고 그 드라이버의 그 움직임을 극도로 제한시키죠. 네. 그래서 그 유니트 내에서 콘지나 그런 것들의 움직임을 극도로 제한시켜서 그것이 그 나팔이라는 그 호흔을 통해서 네. 소리를 방사시키면서 그들이 소리를 담당하게 만들어놔요. 근데 이제 아까 아방가르드 같은 것들은 외형은 그 웨이브 그 랭스 그 웨이브 가이드로 이제 도파관으로 만들어 주는데 네. 안에는 컴프레션 드라이브가 아니고 콘지를 써서 만든 일반 전용적인 스피커다. 네. 요거의 장점은 뭐냐면 그 컴프레션 드라이브 소리는 빽빽거리고 조금 듣기 힘든 사람들은 참지를 네. 못해.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스피커고 또 혼 드라이버를 써서 편하게 이퀄라이저를 시켰기 때문에 네. 그 아방가르드의 팬이 많은 거예요. 아방가르드가 독일제 스피커인데 네. 저도 팬입니다. 그러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집이 크면 아주 좋은 소리가 나고 집을 네. 일단 사야겠군요. 큰 집을. 큰 집을. 네. 큰 집을 일단 사고 난 다음에 생각을 네. 해봐야 되는 아방가르드는 그때 하시는 걸로. 네. 네. 그래서 그 스피커를 제대로 구동하기 위해서 그 큰 집은 요만한 꿈이고 그래서 팁 하나는 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네. 한 30평 되는 지하실을 굴릴 수가 있어요. 지하실에서? 월 50만 원 정도면 굴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갖고 두세 명이서 같이 오디오 생활을 하면요. 네. 즐거워요. 그런 식으로 리스닝 룸을 따로 이렇게 두는 분들도 많이 있나요? 있어요. 많진 않은데 있어요. 아 저는 이제 목공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치, 취미로 목공을 하는데요. 네, 목공을 하시나요? 저 이목수예요. 이것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목공을 하다 보니까 정말 공방을 하나 가지고 싶다라는 그 로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혼자서 공방을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좀 위험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몇 명이 마음 맞는 그럼, 사람들끼리 공방을 좀 만들었으면 그래.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어떤 로망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오디오 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로망 있으시겠어요.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 은퇴하고 나서 네. 특별히 그 할 일이 없으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기 카페를 하세요. 네. 카페 하는 이유 중에 50% 이상이 오디오를 설치한 공간을 찾다 보니까 아예 여는 김에 그냥 커피 하나도만 팔자. 네, 네, 네. 그래서 많이 그렇게 해요. 팔려두고만 안 팔려두고만 음악을 함께 들으면서 어차피 우리. 가게세는 네. 내야 되는데 네. 뭐 가게세 싼데 저기 네. 야외에 나가서 그러다가 대박 치는 분들이 이제 황인용 씨 같이 카메라타 같은 그렇죠, 경우가 그렇죠. 상당히 대박을 치셨죠. 거기는 촬영장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용되거든요. 네. 말씀하신 그 혼용 스피커가 그 현대 그 음악을 듣는 데 있어서도 어떤 장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스피커는요 가까이서 들으면 안 돼요. 예. 어느 정도 공간을 두고 들으면 네. 그 공간 속에서 공기를 타고 오면서 순환돼 갖고 네. 나에게 좋은 소리를 들려주게끔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것이 공기랑 만나기 전에 술 네. 담자마자 아직 독성 있는 걸 땅 따서 마시면 조금 이제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 식으로 좀 약간 숙성 기간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혼용 스피커는 한 보통 10m 정도 떨어질 수 있는 공간에서 10m요? 들면 그리고 내 뒤로도 한 5m는 있어야 돼요. 네. 아 15m군요. 네. 방의 최소 길이가 그렇게 되는 데 있으면 소리가 상당히 잘 그 매끄럽게 퍼져나가는데 가정용 스피커로는 그러면 어울리지 않는다고 일단은 봐야겠네요. 그건 극장용 스피커예요. 옛날에 네. 500명이 듣는 스피커를 3평에 몇 명 들어가겠어요? 10명 들어가겠어요? 네. 그러니까 가정용으로는 어울리지 않아서 그 요새 스피커 중에서 혼용 스피커가 없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그렇지 만들 이유가 없고 비싸요. 네. 네. 근데 이제 저기 SR 쪽 라이브 무대에서는 혼용을 네, 씁니다. 라이브 무대에서는 많이 예, 쓰는데 옛날 같은 그 명기는 없고요. 네. 그 잘 터지고 소리가 그 앰프 잘 받는 그런 네. 것들은 있죠. 그다음에 그 트위터도 그 무슨 베릴륨을 사용한 거다 뭐 이런 뭐 다이아몬드를 사용한 거다. 실제로 다이아몬드나 뭐 그런 원소 같은 것들이 보통 들어가 가지고 그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베릴륨이 뭐 베릴륨, 티타늄도 있고 뭐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그 실제로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 다이아몬드 트위터라 그러니까요 여자들이 네.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왜 다이아몬드다? 네. 그 실제로 아바론이라는 스피커에서는 네. 다이아몬드 한 0.5카렛 한 5부짜리 다이아몬드가 네. 박혀 있어요 이렇게 트위터 밑에. 그 소리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아니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에 영향. 0.5 카렛이래야 뭐 얼마 안 해요 사실은. 네. 뭐 한 7, 80만 원이면 사지 않습니까? 네. 아리모 특 4급은 아닐 테니까. 예, 안 써봤. 그러니까 스피커에 그 스코커에 달려 있어요 이렇게 밑에. 네네. 그럼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아 그래서 다이아몬드 트위터입니까? 네. 땡이죠, 그건 땡. 그건 이제 그 제작자의 인테리어 감각에서 뭔가 한번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네네. 금을 달아놓는 것처럼 하는. 실제 금 한 돈을 달아놓는 스피커들도 있고요. 네. 앰프에 장식적인 어떤. 그렇죠. 앰프의 명판에다가 네. 금을 달아요. 금 한 돈을 달거든. 한 네. 돈이면 요새 25만 원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25만 원 투자하는 거예요, 그냥. 소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기분. 아, 기분이군요. 엄청 기분. 달라요, 소리가. 네. 얘가 막 노는 스피커가 아니구나. 기분이죠. 그렇죠. 근데 연정 씨는 네. 벌써 탈을 하면서 네. 완전히 하산 준비하고 있어요, 요새. 네. 뭐 베릴륨을 사용하면 뭐 소리가 뭐 투명하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하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아이 그럴 리가 있나요. 소리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럼 네. 다이아몬드부터 말씀드리면 네. 다이아몬드라는 것은 실제로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깎아서 붙였을까? 그러니까요. 아니면 갈아서 붙였을까? 그러니까 뭐 하자는 얘기예요 도대체? 예, 예,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서. 예, 그럼 다이아몬드의 화학적 성분은 뭐죠? 탄소. 탄소의 공유결합이야, 그렇지? 고온에서의 공유결합이 일어나면 네. 그 시커먼 탄소가 네. 다이아몬드가 되죠. 강한 투명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까? 다이아몬드의 특징은 굴절률이 42도야. 그래서 여기저기 막 반사가 돼서 반짝반짝 빛나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네네. 좋아하고 네. 1억 년이 지나도 변색되지 않고 네. 그런 것들의 특징이라고 나와서 우리의 컨셉을 갖고 있는데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스피커 소재 담당자들이 어떻게 다이아몬드라는 걸 하냐면 탄소를 코팅한 거야. 아 탄소 코팅을 한 걸 다이아몬드라고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네. 탄소 피막 코팅하면서 그 피막이 나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네. 상당히 강한 입자 표면을 성형시켜요. 네. 이건 다이아몬드는 아니지만 다이아몬드 화학 성분이 똑같아. 네. 그래서 다이아몬드 트위터야. 네. 그럼 다이아몬드를 코팅한 트위터의 특징이 뭐냐면 그만큼 경쾌해요. 네. 아. 그리고 두께 패브릭을 얇게 하고 거기다 코팅을 하면서 응답 속도가 빠르죠. 네. 그러니까 찰랑대고 챙챙대고 하면서 뭔가 소리가 좀 더 시원하고 하는 느낌을 줘요. 근데 네. 그 다이아몬드 트위터 하나가 보통 비싼 데서는 한 개에 500만 원씩 해요. 근데 우리가 그 대표적인 다이아몬드 트위터를 쓰는 게 BMW에서 나오는 D 시리즈들이 다이아몬드 시리즈, D하고 S 시리즈. 그들은 이제 800D라는 거는 이제 한 페어에 3천만 원. 801D 같은 경우 한 페어에 D가 그럼 다이아몬드라는 뜻이군요. 네. 그 뒤에 붙어 있는 예. 그 예. 뒤에 붙어 있는 다이아몬드 네. D라는 게 네. 다이아몬드. 네. 그다음에 그 마이크로 유토피아 뭐 이런 것들은 베릴륨 사용했다는 그러니까 걸.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예. 그 패브릭을 쓰거나 또는 얇은 예. 금속 피막을 쓰거나 아니면 그 폴리카보네이트를 성형을 얇게 해서 거기다 코팅을 시키는 거죠. 네. 코팅할 때 공기와의 접촉면 네. 그 베릴륨이나 티타늄들이 희귀금속들인데 네. 이것들이 상당히 강한 탄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공기에 움직일 때 약 1초에 20km면 2만 번을 움직이면서 공기를 때려줘야 되니까 이 때려주는 면이 아주 나이스해야 돼. 우리 자동차도 왁스 딱 먹어서 세차 딱 하면 잘 나가는 것 같죠. 실제로 잘 나간대요. 네. 공기 압축차가. 네. 그래서 이 베릴륨도 티타늄도 압축 거기다가 코팅을 시켜놓으면 종기와의 접촉면에 있어서 공기를 살짝 붙여하고 끌고 다니거든. 그래서 다이아몬드 코팅이나 티타늄이나 베릴륨이나 하는 것들이 그 재질의 문제와 공기의 접촉의 임피던스 문제 그런 것들을 다 줄여주기 때문에 네. 좋은 호재료들을 쓰고 있죠. 소리가 그러니까. 달라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쓰는 자석도 이제 옛날에는 알리코, 네. 알리코가 알리코가 그 세 가지 금속이 합금이거든요. 네. 아. 니켈, 코발트, 그다음에 알루미늄인가요? 모르겠어요. 알리코. 알리코.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 네. 말일까요? 네, 네. 그다음에 아 그래서 알리코군요. 저는 알리코 그냥 알리코 그래가지고 뭔가 그랬더니 괜히 가르쳐줘. 그래서 그다음에 페라이트가 네, 나오고 어디 가서 페라이트는 쇠가루를 막 분말로 내갖고 다시 뭉쳤어. 네. 녹이지 않고 뭉치고 해놓으니까 이것이 자석 성분이 아주 강해져. 네. 그래서 이제 페라이트가 나오고 그래서 네. 스피커들이 알리코에서 페라이트 나오고 그 다음에 페라이트는 강한데 너무 덩치가 크고 무거우니까 네오디움이라고 조그만 네. 그 덩치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같은 자석류를 갖고 있는 그 네오디움이 나와서 헤드폰, 이어폰 네. 트위터는 다 네오디움이고 요즘은 심지어 JBL에서는 우퍼까지 네오디움을 쓰고 있죠. 자석의 변천사도 또 그렇죠. 네. 네, 존재하는군요. 그 무게와 소재와 네. 성능과 여러 가지에서 다른데 그래도 소리가 가장 좋은 거는 뭐라고? 알리코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 알리코는 50년대 이제 졸업할 때쯤 되고 이제 보따리 썼던 것들인데 옛날 스피커들에만 적용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가장 소리가 왜 좋겠습니까? 그만큼 돈을 때려 부었나요? 예. 기술도 기술적인 문제인가요? 그렇죠. 이제 그것이 자석밀도의 문제인데 네. 어떤 금속에다 그 전류를 강하면 이게 자화되지 않습니까? 네. 자화되는 리니어리티 곡선이 있어요. 근데 그 알리코는 이게 처음부터 얘가 삐딱해요. 삐딱하게 낑낑낑낑 시작해요. 끝날 때도 낑낑낑낑 끝나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불분명해. 네. 그렇기 때문에 대충 때려도 여기서부터 끝까지 소리를 내도 아 소리가 다 그런 듯하게 들리거든요. 각각 네. 작게 들으면 작은 대로 크면 네. 큰 대로 리니어리티는 떨어지지만 즉 비례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네. 아무리 세게 들어도 들릴만한데 베라이트는 시작과 끝이 명확해. 가안했을 때는 정말 리니어하게 정확하게 딱 움직이지만 넘어가는 순간 나는 못하겠다. 내려가는 순간 난 손놔. 그래갖고 그 스피커들이 조금 과임령을 때리거나 네. 음악이 딱 나올 때 알리코는 다 들어주는데 네. 할아버지 같은데 이 페어라이트는 좀 아니야. 큰형처럼 탁탁탁 쳐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페어라이트가 재미없고 네오디움은 더 그게 더 극명하죠. 극명한데도 불구하고 걔를 쓰는 이유는 작고 작으니까. 가볍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통 그 공연장에 쓰는 스피커들이 다 네오디움을 써요. 왜 가벼우니까. 스피커 무게의 한 60%가 다 그 자석의 무게예요. 네. 유니트 얘기를 갖다가 지금 계속 네. 해봤는데 네. 그 유니트가 그러면 유니트가 같은 그 스피커라면 네. 소리가 같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왠지 아닐 것 같죠, 당연히. 예, 아닐 것 같은데 그거 아닐 것 같은 질문을. 네, 아닐 것 같은 네. 질문을. 제가 조수 한 명 길렀어요. 아닐 것 같은데 그게 그 유니트가 같은데도 다른 소리가 나는 이유는 그러면 뭐가 그 있을까요? 유니트가 가령 설계까지 똑같이 하고 개발까지 똑같이 했던 그것이 네. 다른 소리가 난다 그러면 그 유니트의 그 바라스키 분포예요. 그런데 네. 네. 어떤 그 유니트가 네. A라는 회사에서 만든 스피커와 B라는 스피커 회사에서 만든 스피커의 모델이 같은 유니트를 썼는데 네. 전혀 다른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 내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개발의 특징이라는 얘기죠. 그 내가 이 유니트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저음을 어디까지 내리고 고음은 네. 어디까지 쓰겠다는 것에 따라서 얘가 갖고 있는 성격이 확 달라져요. 나는 저음은 잘 못 내는데 네. 아 괜찮았는데 할 때 그것이 억지로 내는 소리 네. 그것에 뭔가 풋풋함이 있어. 그렇지만 원숙함은 떨어지죠. 그 원숙함이 필요 원숙함으로 만들어내는 소리와 네. 풋풋함이 만들어내는 소리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제작자의 의도와 네. 그렇지 유니트가 줄 수 있는 그것을 어떻게 응용하겠다 하는 네. 것 따라서 소리가 전혀 달라져요. 그래서 달라진 소리가 우리가 상품성과 마케팅에 따라서 네. 게다가 또 거기에 앰프가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네네. 즉 자꾸 제가 앰프 스피커 얘기하면서 앰프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초기에 제가 좀 오버했던 490만 원짜리 앰프에 10만 원짜리 스피커를 붙여라 네네. 했더니 남영우 교수가 상당히 발끈하셨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을 원 오브 데모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강하게 부정하니까 저는 강하게 밀다 보니까 네. 마치 그것이 정설인 것처럼 그거 아니면 네. 마저 맞는다라는 네. 식으로 나와서 제가 좀 미안했는데 네. 지금 예, 오늘 스피커 유니트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 스피커 유니트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격들을 다 네.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앰프가 멍청해 갖고는 안 될 거다라는 네. 것이 네. 상상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스피커 그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인켈 태광에 있을 때 네. 스피커 개발을 팀에도 합류해서 또 리스닝도 해보고 네. 기술적인 서포트도 같이 했기 네. 때문에 그 스피커들이 갖고 있는 그 내부의 그 구석구석탱이의 그 배꼽의 때들이 보여요. 네. 그 배꼽의 때는 잘못 건드리면 안 되거든. 네. 그래서 그런 건 내버려둘 수도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잘 관리해주면 소리가 네. 잘 날 수가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피커는 아까 이게 늘어 뭐 리본형, 정전형, 일반 콘형, 뭐 무슨형 네. 무슨형 형이지 네. 여러 가지의 경우에 따라서 나의 오디오 경향이라든지 음악의 경향은 네. 다 달라지는데 네. 그것을 달라진 다음에는 네. 그놈이 갖고 있는 성향을 다 끄집어내야 된다는 것이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것이죠. 네네네. 네, 네. 스피커가 그 유닛하고 인클로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유닛에 대한 얘기는 이제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인클로저는 유닛만큼 중요한가요? 그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 실수한 거를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풀레인지 스피커 할 때 네. 제가 풀레인지를 네트워크라고 얘기했어요. 유니트 잘못 말해. 아, 네트워크가 70%라고 그러는데 네트워크 안 쓰니까 네. 풀레인지 스피커에서 아, 네트워크 다시 한 번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지난번에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들은 것 같기는 한데 네. 아, 저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아닌 것 같아. 모르는 눈치예요. 모르는 그렇죠. 청취자들을 위해서 눈빛이 달라. 네트워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네. 넘어가시는 게 좋을 짧게. 것 같아요. 네. 네트워크는 그 우리가 20Hz부터 20kHz까지 오는 정내역 스피커를 스피커 유닛도 혼자서 내는 건 너무 가혹하다. 네. 그래서 나눠내라 하면서 나눠낼 수 있도록 형, 동생, 아우 네. 웨이를 나눈다고 그때 그렇죠. 말씀을 네. 하셨죠. 네. 뭐 그래서 2웨이, 3웨이, 멀티웨이로 이렇게 나눈다고. 그거 나누는 그 주파수 필터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음에는 고음만 주고 저음은 저음만 줌으로 인해서 네. 왜곡을 줄여서 좋게 만들게 하는. 그런데 이것이 짤러 붙기 때문에 네. 이 붙는 부분에서의 노하우가 설계의 노하우가 되기 때문에 네.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런데 재수없게 우리가 듣는 마리아 칼라스가 요 짤레 부분에서 막 나오는 노래를 네. 주로 좋는 사람이 이 네트워크 있는 스피커를 들으면 네트워크 양쪽에서 마리아 칼라스가 저음에서 얘기하고 저음에서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정신 사나워. 네. 그럴 때 이때는 풀레인지가 유리하다는 얘기를 했었죠. 네. 지난주에 잘 들으신 분들은 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을 갖다 다시 한번 들으시면 더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네. 그래서 풀레인지라는 것이 있을 때 네트워크 없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풀레인지가 그 보컬이라든지 우리가 네. 그 네트워크가 끼어 있는 부분에서 중요한 팩터를 주는 도메인한 그 소스는 플레인지로 듣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네, 드렸죠.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이번에 이제 네트워크하고 플레인지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게 인클로저에서의 그 역할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얘기할 때 바로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인클로저의 역할이 30% 이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즉 그 풀레인지 스피커가 저역을 내기 힘들고 고역을 네. 내기 힘들어서 네. 고역은 이퀄라이저라고 아까 위에 이렇게 뿔처럼 하나 생긴 거 붙여놓고 네. 통에는 이따만 통 넣어갖고 네. 뒤에 구멍 뻥뻥 뚫어놓고 네. 그런 걸 쓰는 이유가 네. 바로 풀레인지 스피커에서 저역과 고역을 보충하는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풀레인지에서의 네트워크 없이 쓰는 유닛 한 개짜리를 그 엔클로에서 빼서 딱 든다 또는 소리가 선명할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일단 저역은 나질 않죠. 왜냐하면 앞뒤가 네. 서로 공기가 통해 갖고 네. 그래서 저역이 나기 때문에 그럼 그것만 막자해서 배풀판으로 확 막아버리면 네. 저역이 뚝 떨어져서 배풀판이라는 게 뭐죠? 앞 그렇지 배풀보드라고 그래서 스피커가 콘지가 움직일 때 보면 앞뒤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앞뒤로 움직이는 이유가 공기를 밀기 위해서 네. 밀고 네. 땡기고 해서 네. 공기의 네. 소밀 현상에 의해서 음향 에너지가 발생되는데. 네. 네. 미는 순간 이 미는 에너지가 밀도가 높아졌어. 네. 근데 그것을 이 뒤에서는 스피커 네. 뒤에서는 거꾸로 소가 옅어진 현상이 그렇죠. 벌어졌죠. 네. 그러니까 거꾸로. 얘가 저한테 주세요 하고 뺏어가요. 그럼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배플보드 없이 우퍼를 듣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무조건 그러니까 배플보드라는 게 뒤에 달려 있어야 되는. 그 배플보드라는 것이 앞 과 뒤에 공기를 차단하는 망이죠. 그래서 그것이 옛날에는 벽 하나가 크게 넓은 판자를 네. 만들었다가 네. 그거를 디귿자로 꺾어라. 네. 그러니까 뒷 개방형 배플보드가 되다가 야 뒤도 막어라. 네. 위도 막어. 네. 그게 바로 상자형, 박스형 앵클로저가 나온 거야. 지금 요새 나오는 것들은 거의 다 박스형으로 돼 있는 것들을 그렇죠. 요즘 보게 돼 있죠. 요즘 그 애플보드에다가 오픈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트라이 앤 에러로 하는데 네. 대부분 집사람들한테 또 쫓겨나기 직전이에요. 네. 왜 그렇죠? 너 혼자 사는 집인 줄 아느냐. 이웃들의 원성도 자주 할 것 같은데. 이웃은 차라리 괜찮아요. 그래요? 일단 집사람이 꼴 보기 싫고요. 네. 벽 하나를 전부 다 나무판으로 해놓고 스피커를 텅텅텅 박아놓고 듣는데 이거 못 봐줘요. 이웃집보다는 집안에서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를 예쁘게 딱 돌려서 막아놓고 안에 스피커의 세계와 바깥의 공기를 완전히 막아놓은 것이 앵클로저야. 앵클로저 또는 캐비넷이라고도 하고 그런 그렇죠. 역할. 그렇죠. 그래서 소리에 왜 나가는 소리가 들어오는 소멸되는 것이 안쪽에 움직이지 않도록. 그러다 볼 때 이 인클로저를 만들어서 이제 소리를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인클로저가 없으면 저역은 400Hz 한 400Hz라고 하죠. 400Hz 이하는 소리가 아주 힘들어요. 고역에는 별로 상관이 없나요, 그러면? 고역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진동 에너지가 무빙 데스에서는 그다음 직접 컨택트한 것이 이 자체에서 끝나요. 유니트 자체에서 직선성이 강하기 때문에 끝나버리는데 우퍼는 둥 하면서 그 소리가 자기 먹고 싸고 하니까. 무한 에너지가 아니고 없어져. 그럼 인클로저는 우퍼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중역도 중요하고 고역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면 고역이나 중역이나 그 우퍼나 그 각각의 영역에 따라서 그 인클로저의 설계가 조금씩 달라져야겠네요. 그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동안은 또 그 시간축 얼라인먼트가 있다고 그래서 우퍼는 뒤가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로 이제 긴 것이 소리가 뒤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트위터는 짧으니까 앞에서 움직이니까 이거는 불합리하다. 트위터가 먼저 출발선 앞에서 뛰니까 같은 선에서 뛰어라 그래갖고 유니트를 앵클로저를 트위터를 뒤로 저 스코커를 좀 앞에 우퍼는 맨 앞에 이렇게 붙여갖고 듣는 경우도 있어요. 아 에플로그 같은 그 스피커들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지게 사다리형으로 약간 기울어지게 그렇게 만들어놓은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군요. 그 시간축 얼라인먼트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 그 수직축에 대한 그 이퀄라이징도 있고요. 스피커를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앵클로저와의 그 고음 중음 저음의 스피커들 유니트를 배열하는 방법들이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우퍼는 길고 스코커는 중간이고 트위터는 짧은데 그거를 앵클로저에다 그냥 붙여버리면 출발선이 다른 것이죠. 소리의 출발선이 즉 트위터는 좀 더 빨리 나오고 그만큼 우퍼는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소리의 어떤 위상의 변화를 준다 그래서 그것을 다 뒤에 우퍼 기준으로 스코커 뒤로 밀고 트위터는 더 뒤로 밀어서 이렇게 내놓은 스피커들도 있었죠. 그게 골드문트 에필로그 같은 경우가 그런 것들 그런 식의 그래서 또 여러 가지 그 사다리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그래서 앞뒤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스피커라는 것을 그 사다리 모양 된 거를 아니 나는 그냥 일자로 놓고 싶다 마음대로 자기가 세팅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그런 거죠? 그러면 지금 귀에 닿는 속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다른 걸 즐길 수도 있고요. 그 소리의 기준은 스피커 실험실, 스피커 개발실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내 방에서의 상황은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 거기에 이제 제가 옛날에 맹점이 있네요. 실험을 한번 해본 게 다이노디오에서 최고급 플래그십 스피커를 저희 집에 빌려줬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때 당시 2천만 원이었으니까 굉장히 비싼 스피커였어요. 90년대 중반이었으니까. 근데 그 스피커가 꼭 모양은 태광에서 나온 별표현축 스타일처럼 생겼어요. 알록달록 빨갛고 알록달록 아니 금색으로 막 띠를 두르고. 근데 그러면 또 우퍼가 맨 위에 있네. 그래서 도대체 키가 얼마 정도 되는? 키는 한 1m 20 정도 되고요. 1m 20 정도. 아주 높은 되지. 스피커는 아니네요. 예, 예. 요즘 나온 거 컴퓨터스 시리즈 말고 그 스피커가 이제 나왔는데 그건 우퍼가 맨 위에 있고 들어보니까 임피던스도 낮고요.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스피커를 뒤집어서 들었어요. 뒤집어서 들으니까 훨씬 들을만 하더라고. 그러니까 수입상에서는 어떻게 들었냐 해서 뒤집어서 들었다 그랬더니 이제 졸도할 얘기죠. 아니, 근데 도대체 왜 그렇게 만든 거죠? 언급하지 말아달라. 말씀드린 대로 그 친구의 그 스피커의 세팅은 그 스피커 개발실에서 제대로 된 방에서 듣는 앰프도 좋은 걸 할 때 얘기고 나는 저는 제 방 6평짜리 방에서 내가 또 앰프에 물리니까 이건 쏘아서 못 듣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걸 거꾸로 뒤집어 놓고 들었다 안 하는 것을 만약에 제가 기구에다가 써버리면 그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저도 무식한 사람 되고 그 기계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써지 말아달라 하는 경우 있었고. 이제야 말할 수 있다는 말 그러면? 어 그렇구나. 그거 누가 하는 거더라? 강석. 아, 그 강석 이거 한동준이가 나오는 아 그렇죠. CBS 2시부터 네. 4시 하는 거죠?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말해주세요. 어, 그 둘 다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어쨌든 인클로저에 따라서 그렇게 그 인클로저 그 내부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리라는 것들이 그러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요. 그래서 같은 유닛 갖고 네. 똑같이 구성을 했는데 북쉘프형. 북쉘프라고 하면 이제 선반에 올려놓게끔. 네네. 그, 북쉘프. 아 지난주에 또 이렇게 이 작가님 머리 끄기에다가 혼났던 그거. 그런 스피커 뭐였죠? 사이즈가 있고 뭐였죠? 아니, 북쉘프가 네. 이 작가님 머리만한 스피커를 500만 원 주고 살 수가 없다는 얘기 하다가 그렇게 작은 스피커가 있나요? 그렇게 큰 스피커가 그렇게 계란만한 스피커가 있단 말인가요? 그거 네. 거기다가 그냥 그걸 스탠드 놓고 듣게 돼 있어요. 네. 그 북쉘프 스피커의 특징은 저음이 단아하게 차단되기 때문에 네. 아주 깔끔한 그 위상감을 주죠. 그 대신 소리가 잘리는 거 아닌가요? 저음은 안 나는 거죠. 대신 유니트에서만 나는 저역을 내요. 네. 근데 이거를 설계에 따라서는 길게 해갖고 어차피 그냥 스탠드 쓸 바에는 내 걸 써서 이제 앵클로저를 키웠죠. 아 밑에다가 빈통을 갖다 똑같이 넣는... 해서 앵클로저 사이즈를 키웠어요. 아, 우퍼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따로 네. 앵클로저 사이즈와 저역의 상관관계는 밀접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키우니까 저역이 더 나죠. 근데 저역이 더 나는 저역이 어떤 저역이냐면 통에서 올리는 유니트에서 나는 부족한 저역을 통해서 가발링을 해주는 거야. 네. 그래서 상당히 웅장하고 스케일이 큰데 명징함은 떨어져요. 네. 유니트에서 나는 그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놓고서 이제 플로 스탠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있나요?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해놓고 그것은 근데 실제로 나는 그 있는 현실이 현실 그대지 그것이 네. 뭐 사기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저역으로 더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는지는 들려요. 않을 거 아니에요? 들려요. 아 들려요? 아 그럼요. 실제로 들린다는 얘기를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것도 약간 그 공식화 시킬 수 있는데 네. 스피커는 설계의 그 우리가 회로망이라는 그 저항과 전압이 있을 때 오메 법칙이 나오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모르겠습니다. 이런 코일과 캐피스터가 있는데 쉽게 네. 넘어갑시다. 네. 저도 네. 뭐 찬양받지 못하는 네. 얘기 같아. 이문계. 오케이. 예. 자연계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스피커를 보면 유니트와 엔클로저와 네. 그다음에 네트워크와 그 상태가 그게 LRC로 즉 코일과 콘덴서와 저항이라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네. 그래서 이거 저항을 키우면 키울수록 그 소리가 줄어들고. 네. 네. 그 C를 키우면 키울수록 저역이 늘어나고 네. 하는 그 수식 변화가 그대로 회로망이라는 네. 라플라스에 의한 미분 방정식의 일종인데 네. 그거 쉽지 않은 것이 있어요. 네. 그걸 그렇게 해서 이제 네. 어쨌든 그렇죠. 예. 네. 그런 것을 써서 그 저역이 더 커지고 줄어들고 하는 것이 다 나타납니다. 분명하게 소리가 커지는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유니트가 사라질 저역이 사라질 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꼴까닥하고 죽는 게 아니고 서서히 죽어요. 네. 그 서서히 죽는 이제 디케이드 커브라고 그러는데 네. 6dB 옥타브라고 그래갖고 한 옥타브라고 하면 주파수의 배, 100Hz는 네. 200Hz지 않습니까? 200Hz면 400Hz고 한 옥타브는 주파수의 배예요. 그러니까 한 옥타브가 200Hz에서 100Hz 사이를 6dB 약 반으로 떨어진다. 그럼 6dB 네. 옥타브고 12dB도 떨어진다 그러면 4분의 1로 떨어지는 거야. 네. 네. 그래서 이제 200Hz에서는 0dB 나오니까 꽝꽝 나오던 것이 100Hz 되면 4분의 1로 줄게끔 소리 나는 것이지 네. 안 나는 건 아니거든. 그 요 안 나는 부분이 왜 안 나느냐? 이 콘지의 용적이 작아서 공기를 충분히 미트할 수가 없어. 저역에 대한 공기 성분을 미트를 네, 네. 퍼담지 못하는 네. 거지. 주걱이 작으니까 네. 그때 엔클로저가 나타나서 내가 보태줄게. 네. 해갖고 그 넓이는 못해주면 밑에서 조그만 걸 이렇게 보태주면 푸면 그만큼 저역이 더 나오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역이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면서 내부에 통해서 네. 바깥에 통 있는 공기와 내부에 있는 공기통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 내부에 있는 공기통과 바깥에 있는 통하고 스파이 구멍이 있어요. 네. 포트라고 해요. 포트. 네. 동그란 구멍. 네. 그 동그란 구멍이 바깥의 공기와 안의 공기를 서로 연결해 갖고 지원군을 받아요. 그래서 얘는 백일지에서 4분의 1밖에 안 나니까 박일지 4분의 1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받아갖고 쑥 집어넣어. 네. 그러면 갑자기 지원군을 받아갖고 백일지가 한 2분의 1로 커져요. 그럼 저역이 풍풍 나죠. 근데 그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포트 스파이가 들락날락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그것도 있죠. 그래서 벙벙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 푸시푸시푸시 하는 소리. 아, 푸시푸시. 벙벙대는 거 귀를 대면 붕붕대고 네. 거기서 촛불 대면 그냥 촛불 네. 꺼져요. 근데 잘못 설계하면 거기서 바람 소리가 슉슉슉 들어오죠. 이렇게 좀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 보면은 딱 이 타이밍 정도에서 우리 남 교수님께서 다 깔끔하게 또 정리 한번 네. 해주시고 요약 정리 또 쉽게 설명 요거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남 교수님의 빈자리가 굉장히 네, 예,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죠? 네, 느껴집니다. 다음 주엔 나오실 거죠? 반드시 나와야 돼. 나 쉽게 했는데 오늘. 네, 오늘 그래도 남 교수님이 안 계신 터라 굉장히 쉽게 해주시는 윤 소장님 아, 정말 네, 감사합니다. 님 기준이 아니라 제 기준에서 저를 설득시키려 보니 오늘 마음껏 이해시키려다 보니 질문하고 계시는데요. 네. 상상보다 네. 나죠. 네. 쇼팽 피아노 협주곡 같은 거를 저희 네. 북쉘프로 들으면 네. 그 티파니 소리가 웅 소리로 그냥 들려요. 어디? 팀파니 소리가? 네, 팀파니 소리가 그냥 웅 하는 소리로 들려요. 이거는 저의 경우만큼 잘려가지고 그런 소리로 들리는 거죠? 아니면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건가요? 일단 귀가 좋으시네. 아, 고맙습니다. 그 팀파니가 저역이잖는데 사실 팀파니 저역은 땅 하는 그 임팩트한 소리는 한 400Hz, 500Hz 사이예요. 네. 그러니까 남자 목소리보다 높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 그것이 퉁 울리면서 이제 에너지를 주는데 거기서 무슨 문제가 되냐면 그 포트가 네. 땅하고 나오는 포트가 경격에 나와야 되는데 네. 못 나오는 소리. 네. 땅웅인데 네. 그 소리가 포트를 통해서 나오면서 지연이 되는 거예요. 네. 즉 저역이 아까 얘기했지만 스파이가 들락날락 거린다고 그랬었습니까? 네. 실제로 이 스파이가 파이프 올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네. 파이프 올건 자체가 소리가 쭉쭉 늘어지니까. 네. 그런데 이 팀판이라든지 임팩트한 소리에서는 얘가 시간차가 생겨서 벌써 놓쳤어요. 네. 놓치고 나서 뚱땅 으따 으따 엇박자가 네. 싱코페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저역이. 네. 그 생기는 현상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팀판의 소리가 아, 뭉개지는 소리. 또 피아노 어떤 심한 경우는 네. 백로동 같은 피아노가 올겐처럼 소리가 나요. 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 밖에서 지금 우리 PD님이 티파니는 소녀시대인데 뭐 이런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티파니가 팀판인데 목 뒤를 잡게 만드는. 내가 왜 그런 얘기하는지 나도 알겠어. 백로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백로드는 뭔가요? 백로드가 그 그대로 설명하면 BACK 네. 로드 ROAD예요. 네. 백로딩이 해갖고 네. 뒤로 길이 나 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스피커가 보통 엔클로저가 밀폐형이 있고요. 네. 베이스 리플렉트형이 있어요. 베이스 리플렉트. 저음 반사. 그렇죠. 저음을 반사하는. 그 아까 스파이 네, 구멍이 달린 게 베이스 리플렉트야. 예. 네. 포트 구멍 있는. 그렇죠. 예. 네. 그게 앞에 들 수도 있고 뒤에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앞에 있으면 바람 소리 때문에 뒤로 놓는데 뒤로 놓으면 뒤에 벽이 붙어 있으면 또 그쵸. 웅웅 돼갖고 네. 놓는 위치. 네 이해했습니다. 어이구 대단하십니다. 쉽게 너무 설명을 해주셔서 아, 네. 네. 그렇게 되는데 백로딩 효는 그거 갖고도 안 돼. 스파이 갖고도 힘을 못 써. 네. 그냥 흔하게 4인치 갖고 네. 4인치 갖고 한 풀레인지를 만드는 스피커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풀 백로딩 혼은 크게 보면 탄노이 오토그라프도 백로딩 혼이고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근데 네. 백로딩 혼은 저역을 내서 그 저역이 그 패스 뒤에 미로를 통해서 네. 꺾어서 네. 한 길이가 실제로 스피커 키는 한 1m밖에 안 되는데 꺾어서 내부 길이가 한 2m 50 이상 돼요. 길이를 갖다 늘리는군요. 그래서 뚜껑 열어보면 그 구멍이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해서 걸리기 돌아가서 나는 달팽이 집처럼. 그렇지. 네. 그 얘기할 걸. 달팽이처럼. 나도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륜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 달팽이 관이 막힌 달팽이처럼 이렇게 돌아갔고 네. 나오면서 어떤 소리의 특성이 남냐면 고역은 다 필터링 되고 저역만 남아요. 네. 저역만 남으면서 그러니까 위에서 났던 소리가 사실은 저역 한 스푼에 고역 열 스푼이었기 때문에 아. 네. 고역 열 스푼을 줄이면 저역은 아예 들리잖아. 네. 근데 열 스푼을 들고 있고 한 스푼이 돌아가갖고 네. 고역은 빵 스푼 되고 저역이 두 스푼이 더 추가로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고역은 싹 죽고 네. 저역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 저역이 아주 풍만하게 나와요. 그래서 아까 백로딩 형이 피아노를 땡똥땡 텐데 띵띵띵 하면서 그 올겐처럼 서스테인이 되는 소리가 있어요. 그 탄노이 스피커들 아우토그라프가 실제로 백로딩원이 4m인데 네. 그래서 탄노이 스피커들 갖고 피아노를 들으면 네. 피아노는 유닛에서만 들려요. 그러니까 잘 맞는 거야. 네. 백로딩원에서 절로 네. 소리가 안 나요. 네. 근데 첼로를 들으면 첼로 소리가 백로딩원으로 들려서 옆으로 튀어나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윽한 소리가 그렇죠. 근데 피아노 소리가 올겐처럼 들리고 그렇게 했으면 그 스피커는 명기가 될 수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설계되면 필요한 부분만 딱딱 저역 포함시켜주는 네. 아주 아티 AI 기능이 있는 그런 네. 것처럼 들리는 스피커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 TL6인가? 그렇죠. 그, TL 타임라인. 뭐 미로형 스피커라고 해가지고 막 강조를 해서 그 이름만 가지고도 뭔가 그쵸. 선망의 대상이 됐던 적이 아남에서 나온 거? 네네, 아남에서 나온 거요. 그런 게 이제 백로드 형이라고 보면 일종의 타임 얼라인먼트라고 해서 이제 그 마케팅적으로 그냥 미로형이라는 말을 사용을 한 건가요? 그렇죠. 이제 뭐 이름 붙이기 나름인데 네. 약간 다른 스타일이지만 네. 결국은 저역을 부스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네, 거죠. 부스팅시키기 위한 네. 그거 외에 이제 개방형 스피커라고 아까 앵클로죠? 예예. 개방형 스피커는 아까 그처럼 아예 그냥 그 네. 판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이 개방형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초기에 개방형 스피커로들 나왔다가 그것을 그 쉽게 그 사람들이 이 그걸 접는 것은 금방 쉽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네. 처음에는 그걸 접을 줄을 몰랐어. 네. 와 성공했다. 네. 안 나던 저역이 나요 아버지 네. 하고 끝난 상태였는데 네. 그 딱 보니까 그냥 접어 임마. 네. 접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럼 왜 초기에 왜 개방형 스피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특유의 특유의 성향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통소리가 통소리가 필요하지만 없어요. 그렇지만 나요. 와, 뭐 말장난 같죠? 필요하지만 네. 없어요. 그렇지만 나요. 그러니까 통소리 그러네요. 정리해 주시니까 내가 좀 심했다 싶네. 얼굴 빨개지셨어요. 통소리가 필요 없는 이유는 나는 순수하게 유니트 소리가 필요하거든. 네. 근데 통소리가 없으면 또 안 돼요, 사실은.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리 크기를 내야 돼. 네. 네. 근데 그냥 내버리면 지저분해 소리가. 네. 근데 평판 그 뒤에 무한 배풀판에서는 그 소리가 맑아 아주. 네. 생각해 보세요. 향판 스피커 향판 아니 그 피아노 향판 뒤에 평평하잖아. 네. 그렇죠. 그냥 평평하게 올리면 그렇죠. 잘 나요. 근데 네. 이걸 꺾어서 앞뒤판 올리고 뒤판 올리고 하면 안에서 뭐가 나오게 정제파비. 정제파? 예. 정제파라는 게 필요. 우리가 군대 가서 도보 운전할 때 그 네. 다리 건너갈 때는 방이 나왔습니다만. 기록. 방위도 훈련 받잖아요. 네, 50km 행군까지는 했죠. 오티오 얘기 했는데 군대 얘기까지 하시면 어떡하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할까요? 그래서 자유롭게 걸도이도록 네. 즉 정제파는 어느 특정 주파수에 이르면 그것이 꾹 공진을 일으켜요. 네. 그래서 귀에 듣기 싫은 소리 듣기 싫은 게 아니라 유니트도 날려가게 하고 아. 그 아주 큰 문제예요. 네. 그 부분을 깨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죠. 네. 근데 그런 것들 무한 배풀판은 그런 게 없어. 그리고 또 대부분 또 플레인지니까 네. 실험하는데 아주 실험할 때 쉽게 덤벼들게 네. 하고 네. 쉽게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죠. 네. 포기하게 만드는 팩터 중에 하나가 집사람의 무서운 네. 눈초리 치워 가정 부화 네. 치워라 안 치우면 알아서 이렇게 그러면 음질적으로 보면 그 밀폐형 스피커가 베이스 네. 리플렉터보다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베이스 리플렉터의 경우는 그 유니트가 충분히 저역을 낸다고 가정했을 때 네. 네, 완벽하게 저쪽하고 막아줘야 돼요. 네. 근데 완전 밀폐형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완전 밀폐인데 네. 그게 갑자기 공기가 팡팡 뒤로 앞뒤로 공기가 드러났다 나갔다 해야 되는데 완전히 밀폐니까 네. 뒤로 밀면 얘가 안 밀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밀면 또 그러면 안 땡기려고 하면 그쵸.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스피커가 안으로 소리가 완전 밀폐로 해서 오케이 딱 앰플 연결하니까 이거 웬만큼 2만기 앰플을 물려도 소리가 안 나요. 그게 그 울리기 네. 힘들다는 그 스피커들인가요? 그러니까 뭐. 그 얘기 좀 더 예. 많이 발전하셨네. 그런데 네. 그래서 그냥 놔두면 완전 밀폐형은 그냥 놔두면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그 안에 잔뜩 솜이나 그 패브릭이나 아. 양털을 잔뜩 집어넣었어. 아. 그럼 그걸 집어넣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움직일 수 있는 서스펜션 움직일 수 있는 공기의 밀도가 상당히 부드러워지죠. 이제 네. 양이 적어지고. 네. 그래서 밀폐형들은 안에 필연적으로 충진제를 가득 채워놔야 돼요. 충진제로 보통 사용되는 것들이 뭐 어떤 것들? 가장 많은 게 그 양모. 솜 같은 거. 양모. 예. 또는 그걸 뺄 게 아니군요. 80년도. 빼고 오디오는 빼거나 말거나 지밤이야. 지밤. 네. 근데 80년대 나온 스피커들은 조심해가나 성면이야. 아. 그때는 그뭐 양산성 큰일 날 게 뭐가 있어 성면 만진다고 그때 내가 만지나 네 어쨌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그 그래서 안에 충진제들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뭐 삼성 얘기하면 뭐하지만 제가 삼성에 잠깐 있을 때 네. 좋은 스피커 뭐 있는지 추천하라는 회장님의 명령이 있으니까 네. 당연히 저희 팀으로 오다가 왔어요. 네. 그래서 이거 스피커를 어떻게 했느냐 하고 추천을 드리는데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JBL 중에 9800이라는 그때 당시 최신형 스피커를 사셨는데 네. 그거를 우리한테 도로 보낸다고 그래요. 네. 이게 웬 떡이냐?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공짜로 품위도 안 나는데 스피커가 들어오니까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이 회장께서 안을 보니까 성면이 들어있는 거야. 아. 당장 치워버려. 당장 치워버려. 9,800. 네, 그때가 2003년 4년도였는데 네. 네, 그때 그래서 저희들은 월김에 9,800 스피커를 근데 뭐 성면이 나올 리는 없거든요. 네. 꺼내지만 않으면 큰 문제는 없는. 근데 사실 거기다가 포트에다가 촛불을 켜면 촛불이 꺼져요. 그때 그 막강한 바람의 힘에 의해서 성면가루가 날릴 수도 있죠. 근데 혹시 그 정도 마셨다고 그래서 뭐 아니 밀폐형은 어차피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밀폐형도 그거는 이제 9800은 포트가 있어요. 포트가 있으니까 안에 보시니까 보였겠지. 네. 또 회장님이 오디오에 또 가락 하시니까 나온다. 그러면 건강이 괜찮으시면 이 방송도 들으실 텐데. 너무 갔나요? 톨보이 스피커하고 북쉘프 스피커하고 플로우 스탠딩 스피커하고의 차이는 뭔가요? 잠깐 내가 면정치 얘기 듣다가 뭐 회장님 생각하다가 북쉘프 얘기는 아까 했는데 북쉘프 말고 왜 플로우 스탠딩이라는 게 있고 톨보이라는 게 있잖아요. 톨보이하고 예. 플로우 스탠딩하고 두 개가 같은 개념인가요? 다른 개념인가요? 서 있는 프로 스탠딩 프로 타입이라고 그러죠. 이제 네. 다 마룻바닥 타입. 네. 그 마룻바닥 타입에는 뭐 별의별 타입이 다 있겠죠. 네. 거기에 대치되는 것은 북쉘프 이외에는 프로 스타일이라고 하고 프로 네. 스탠딩 스타일이라고 하고 그냥 북쉘프라고 하는 게 나눠지는 기준일 뿐이고 네. 이거에는 뭐 이 작가님들은 솔보이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고 아 뭔가 좀 네. 해석으로서는 좀 불명확하지만 그래요. 그리고 뭐 북셀프도 네. 조그만 네. 놈이 있고 큰 놈이 있는데 네. 어디까지가 북셀프냐 그럴 때 스탠드를 써야 된다 생각하면 북셀프예요. 하베스 중에서 보면은 그 5.9 그건 대표적인 북셀프죠. 그럼 북셀프라고 봐야 되나요? 딱이네. 딱인데 크기가 크지 않나요? 이 작가님 얼굴하고 딱인데 그리고 뭐 JBL 중에서도 좀 큰 것들 4312 뭐 이런 것들은 4312는 북셀프라고는 안 하고 아 그런가요? 그것도 스탠드 위에다가 올려놔야지 소리가. 스탠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매달아 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조금 그 애매하죠. 네, 애매한 구석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분리되지는 않는 거네요. 그렇고 보면. 오디오에서 보면. 명확한 건요 진공관과 트랜지스타 그거는 명확합니다. 그 위에는 명확한 게 없어요. 인클로저를 만드는 재질에 따라서도 소리가 좀 차이가 나나요? 그 바로 그 인클로저는 재질이 중요한 것인데 네. 그 재질이 왜 중요하냐면 필연적으로 울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울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애가 우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져. 통울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걸 사용하죠? 그러면 주로요 네. 잘 우는 거. 예쁘게 우는 거. 가장 예쁘게 우는 아이가 안 울 순 없다. 그러니까 예쁘게 무조건, 울어라. 아니 그런데 쇠 같은 걸로 만들어 놓으면 안 울지 쇠가 얼마나 우는지 아세요? 땡땡 울어갖고요. 아 그런 쇠나 알루미늄으로 스피커 못 만들어요. 얼마나 너무 울어서 음향 에너지가 얼마나 긴박한데 금속으로 만든 스피커는 없나요? 그 드물어요. 많지 않다. 이제 그 그 JBL의 이온이라는 스피커가 앞에는 알루미늄으로 이제 주물로 구웠고 뒤는 통을 붙였는데 네. 그것도 뒤까지는 이제 쇠를 못 하는 거죠. 쇠로 만든 스피커들이 있었어요. 있는데 그건 용도가 한계적으로 있고 그러니까 소리의 한계라든지 출력의 한계, 주파수의 한계가 있을 때 네. 그래서 가령 그 웨스트민스터라는 30년 내 나온 스피커들은 그 혼을 주문을 철로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철인데 기가 막히게 안 울어요. 그래서 또 알텍도 호온이 1008이라는 호온이 있는데 여기다가 하도 우니까 여기다가 탐하고 타르를 붙이고 네. 그래서 못 울게 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를 하죠. 그래서 철이 네. 이건 약간 여담이지만 철이 오디오에서는 가장 나쁜 소재예요. 그래서 그 스피커의 그 하나의 재미나는 걸 보면 그 윌슨 오디오가 와트 퍼피부터 시작했는데 네. 그리고 샤샤까지 왔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가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한 8세대, 9세대까지 왔는데 6세대쯤에서부터 네. 그 스피커 붙이는 그 볼트가 있어요. 네. 유닛들을 붙이는 볼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때까지만 해도 쇠였어요. 네. 그러다가 7세대부터는 네. 스탠레스로 바뀌었고 자석이 없는 걸로 바뀌었죠. 그러면 제일 좋은 재질로 보면 나무가 역시 제일 좋은 재질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인클로저를 인클로저 그러니까 울 바에는 그렇게 울어라. 예쁜 소리로 울어라. 그런데 그래도 나는 우는 건 못 참겠다. 네. 그래서 나온 것들이 안 울리는 통. 안 울리는 통이 있나요? BMW 같은 것. 매트릭스 구조를 해서 안에 격자형 구조를 넣어갖고 절대로 울지 마. 재질은 뭐예요? 그건? 그거는 이제 예, 합판 두께 한 30mm 된 합판이에요. 네네. 합판을 3cm짜리요? 30mm. 그래. 그래갖고 그걸 고주파 증착해 갖고 동그랗게 말았어요. 이건 뭐 천 없어도 소리가 안 나죠. 그리고 또는 윌슨 오디오에서 나오는 거는 그 MDF에다가 넣고 거기다가 그 포르쉐 공법을 이용해서 네. UV 코팅을 한 두께가 3mm 이상 두껍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쇠보다 강한 그 울 코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져보면 통 하나도 안 울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일 때 네네. 그때 우리가 팁을 얘기할 때 윗집 아랫집 네네네. 그 항의 안 받는 법 중에 그렇죠. 하나가 통 안 우는 스피커를 구하자고 한 적이 네네네. 기억나시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통 안 우는 스피커를 구하면 네. 그런 메리트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모든 소리를 유니트에서 다 커버하기 때문에 유니트가 아주 비싼 걸 써야 돼요. 그 목재도 이렇게 재질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다를 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단풍나무로 만든 그 플라이우드가 네. 상당히 최고로 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자작나무로 된 핑거 조인트에서 쓰는 그 원목을 핑거 네. 조인트에서 네. 쓰거는 그럴 것 같고 만들기도 자작나무? 하고 네. 자작나무가 그래도 울림이 편하니까 네. 수입 그 패노디오 게 자작나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 적층형으로 쌓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그래요? 것들이 소리가 좋은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견고하기 때문에 견고할 때 안 울기에 견고했는가? 네. 울어라 이렇게 울어라 하고 네. 일부러 허술하게 보여주는 탄노이가 대표적인 케이스. 울어라 이거지 넌. 요걸 그럼 울지 말게 하려고 안에다가 본드 발라서 이렇게 다 붙여주면 네. 소리가 확 달라져. 뭔가 PD님 이쯤에서 울게 하소서 막 이런 거 배경음악으로 좀 깔아주시면 아주 센스 있을 것 같습니다. 울지 마 울긴 왜 울어. 요새 많이 사용하는데 그 스피커 재질로는 잘 안 어울리나요? 그 플라스틱은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고요. 네. PVC가 아니고 거기다가 그 여러 가지 물성을 섞어서 네. 진동하지 않는 네. 걸로 했죠. 그 플라스틱 스피커의 특징은 양산성이 좋아요. 금형비는 비싼데 네. 금형비는 아, 찍어내기가 찍어내는 데는 돈이 많이 안 드는. 그러니까 일반 나무 스피커는 일일이 다 풀칠해서 붙여야 돼요. 네, 근데 플라스틱은 쫙 뻥뻥뻥 하면 네. 금형비만 들이면 네. 금형비가 1억이 들어가니까 네. 대량으로 찍어내기 그렇죠. 네. 한 뭐 100만 개 정도만 찍어내겠다. 네. 그러면 뭐 1억이래야 100원밖에 안 들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은 저렴하네요. 저렴한 스피커에 많이 쓰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저렴한 것들은 다 그렇게 쓰죠. 이제 아, 플라스틱으로. 뭐죠? 그 컨트롤 원도 그렇고, 아, 컨트롤 101도 그랬고.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네. 뭐 그거 외에 뭐 좋은 그 재질 같은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것들, 뭐 개발되어 있는 것들은 없나요? 뭐 예를 들면 세라믹이라든지, 뭐 탄소섬유라든지. 뭐 신소재들 네. 많이 있잖아요. 뭐 신기한 신소재들. FRP도 있고. 예, 그런 것. 아방가르드 FRP 쓰고 있고요. 혼자들이 예. FRP고. 탄소섬유는 너무 비싸서 못 써요. 아, 탄소섬유로 한번 만들어야. 탄소섬유는 잘 온다는 거 강한 것이지. 예. 왜 강하냐면 탄성이 좋아요. 예. 그 만들면 아마 소리 울림 되게 들릴 걸. 아, 울림이 심하군요. 거꾸로. 그 FRP도 무지 심하죠. 통통통통. 그럼 결국에는 나무가 가장 네, 그러니까 예, 가장 나무 중에 파티클 보드 PB가 제일 좋고 그 다음 종이 MDF인데 PB 파티클 보드라서 예, 파티클 집성목 예, 예. 그게 집성목. 이제 오히려 그 MDF보다 좋아요 사실은. 근데 MDF는 가공이 쉽거든요. 네. MDF는 물을 만나면 그냥 쥐약이지만 물만 안 만나면 오 목공 역시 목공 커팅하면 금형이 네. 손댈 만큼 정확하게 칠 가공이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스피커들이 염가형들은 MDF고요. 네. 그리고 조금 하는 데가 이제 파티클 보드. 소노스 파베르 같이 그 예쁜 스피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떤 걸 사용하는 건가요? 그 뭐 단풍나무를 하던데 그 뭐라면 다 붙여서 일일이 깎아서. PB 파티클 보드.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거는 원목으로. 원목으로. 원목도 사용을 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어유 많이 사용해요. PB 그 원목 많이 보면 대부분 원목 많이 쓰는 게 많이죠. 근데 원목은 잘못 쓰면 갈라지고 터지니까. 그렇죠. 네. 가공이 힘들기 때문에. 네. 제가 2000년 초입에 제가 이태리에서 수입해온 스피커를 빌려서 제가 리스닝한다고 딱 집에 놔뒀어요. 네. 한 달 있다 돌려줬어요. 그때 연락이 왔어요. 네.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나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나만 못 본 거지 무심코. 왜냐면 트위터하고 포 사이에 막 나무가 브릿지가 될 거 아닙니까? 구멍 뚫었으니까 네. 거기가 딱 터서 갈라졌어요. 네, 건조해가지고 갈라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만. 아. 그래서 그걸 괜히 놀래 갖고 봤는데 대리점에 나간 것도 몇 개가 그렇게 되더라. 다 반품.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오는 그 이태리에서 오는 그 스피커 원목 쓰는 것들은 다 네. 핑거 조인트에서 절대로 그냥 생원목은 쓰질 않아요. 네, 네, 네. 네. 우리나라가 강하거든요. 여름에 습기 응? 네. 빵빵한 수증기 보이죠? 네, 응? 네 훌륭하죠. 훌륭하죠. 네. 네. 겨울에는 건조하기 이를 데 없고. 그다가 70년대까지만 해도 연탄가스가 있어갖고 네. 완전히 전자제품의 그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접점 물량은 다 생기거든. 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 뭐 그 말씀한 적 있지만 월남에서 사온 그 소니 585라는 그 네, 뮤직센터 네. 거기서 30만 원 주고 그 제대하면서 사왔는데 겨울 나고 나면 다 찍찍이야 찍찍찍찍 네, 네. 못 들어. 아 연탄가스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나요? 거기서 황가스가 나오잖아요. 아, 황탄가스. 이 접점들이 다 은이에요. 네, 이제 전자제품들 네. 접점이 은인데 황화은 HG H2S는 네, 네. 이게 부도체야. 그래갖고 그 H2S라는 가스가 나와서 네. AGS2가 네. 저를 바라보셔도 저는 문계래니까요. 아, 당신 모르니까 그렇군요. 네. 그 황화가스가 나와서 은하고 만나면 황화은이 되는데 그건 네. 부도체이기 때문에요. 접점 물량 돼갖고 네. 찍찍찍찍 소리가 아, 안 들려요. 어떡하나요. 그 시대에 3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네. 그때도 그래서 전자제품 우리나라에 와서 전자제품의 무덤이 바로 우리나라였어요. 아, 스피커의 그 성능을 볼 수 있는 어떤 뭐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 방법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호적 처분이나 똑같아요. 네. 뭐 이력서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기본적인 것은 네. 이제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너무 길게 얘기하니까 지난번에 앰프 때문에도 네, 그때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렇죠. 중화사 하는 얘기지만. 그때 자꾸 끄덕끄덕 하길래 아는 척 알아 듣는 줄 알았어. 아는 척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스피커를 하려면요 일단 이게 메다트를 먹느냐. 그게 가장 그 일반적인 얘기예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이거 몇 와트짜리예요라고 물어봅니다. 네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이 스피커가 몇 와트짜리예요? 네. 스피커가 무슨 몇 와트짜리야? 네. 몇 와트를 먹을 수 있느냐? 먹어도 안 나가느냐? 아, 좀, 먹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아듣죠. 뭐 네. 모름으로도 모르라도 모르 대답한다 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몇 와트짜리예요? 그러면 100 와트예요. 왜 100 와트밖에 안 돼요? 아이씨, 또 설명할까 말까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피커는 내입력이라는 게 있어요. 네. 내입력이라는 게 자꾸 옛날에 앰프랑 비슷한 상태가 되는데 컨티뉴어스하게 계속 그 8옴 부하에서 사인 웨이브로 똑같은 소리를 계속 올릴 수 있는 계속 때려줘도 그 전혀 그 이상이 없는 그 내입력을 정격 입력이라고 하죠. 허용 입력이랑 같은 그렇죠. 의미인가요? 허용 입력이라고 얘기하는 정격 입력, 네. 허용 입력. 오케이. 네. 좋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될 그것이 100W다 얘기하면 100W로 하루 종일 틀어도 네. 이 스피커는 나가지 않는다. 아.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덩치 큰 스피커들은 네. 500W래요. 500W를 받아 먹을 스피커는 없다는 것이에요. 아, 그런가요? 500W라고 얘기하는 것은 뮤직 파워 또는 피크, 버스트 또는 그 실용적인 레벨이야. 실용 레벨. 그래서 프로그램 레벨, 정격 허용 레벨, 그 다음에 또 여기에 필요한 게 어느 이상은 굴려줘야 된다. 나는 일하려면 아침밥은 먹어야 움직이겠다. 최소 허용, 최소 기준 입력이라는 게 네. 필요하죠. 그래서 최소 입력과 정격 입력과 맥시멈 입력을 알고 있으면 네. 이 스피커에 그 어떤 능력, 힘에 대해서는 나 어디까지 받아줄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정격 입력을 넘어가면 스피커가 네. 나간다? 안 나간다? 아닌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 정격 입력이라는 것이 왜 나왔냐면요. 그 코일에 들어가는 그 DC 저항이 있어서 네. 거기서 열이 계속 축적이 돼요. 열이 계속 축적이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코일을 태워먹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틀어도 이 자체적으로 발열을 해서 타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틀어도 됩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타는 이유가 계속적 열이 어큐뮬레이션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보다는 더 위험한 것이 배터리, 우리가 100W라고 그러면 전압이 40V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런데 네. 5V 갖고도 나가버려요. 어떻게? DC를 가하면 그냥 타버려요. 네. 이거 AC적인 네. 음향 에너지는 막 왔다 갔다 하는 코일 값에 대해서는 거의 코일과 그 왔다 갔다 하는 전류하고는 서로 상쇄가 돼 갖고 네. 부하로는 살지 않는데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전압이 걸리면 그건 한 10분만 있으면 타버리죠. 그래서 이 스피커가 나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앰프 들으면서 나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네. 앰프를 크게 틀었을 때 앰프가 막 출렁거리다가 밑에 쫙 잘려 갖고 DC가 나타나기 시작해. 네, 네, 네. 더 이상 그 출력이 못 나타나면 이게 DC로 잘릴 거 아닙니까? 이 DC가 스피커에 가해지는 순간 네. 아이고 나 죽네 하고 나가버린다는 얘기죠. 즉 사인 웨이브나 DC가 안 튀는 그냥 일반적 음향 신호에서는 네. 열이 뜨거워지면서 지가 아무리 틀어도 조금 있다가 베이스 기타 틀다가 이제 네. 좀 이따 좀 쉬겠지. 네, 네. 트랙 넘어갈 때 좀 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쉬고 할 텐데 DC를 걸어주면 이건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피커를 안 나가게 네. 구동하는 네. 방법은 네. 앰프를 스피커의 허용 입력보다 3배 이상 큰 걸 써라. 3배 이상? 그러면 3배로 틀을 때까지 네. 앰프 스피커에서 벌써 신호를 줘요. 나 이거 못 해먹겠어. 네, 네. 백다치라고 해서 바닥바닥바닥 소리 나고 뭐 힘든 소리를 주나요? 네. 이거 뭐 잘못했구나 하고 사람들이 줄이게 되죠. 네. 근데 우리 사이좋게 우리가 그때 앰프하고 스피커 들릴 때 1대1로 딱 해서 둘이 잘 놀아 하면 네. 딱 하다가 난 이혼할래 딱 이혼할래 마지막 두 장 딱 찍어버려 벌써 나가버렸어요. 네. 그러면 DC가 흐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매칭 문제가 물리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확 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은 앰프를 써야 된다. 그 지금은 이제 출력만 얘기할게요. 네, 출력만, 출력이 출력을 높은. 기준으로. 그래서 노래방 앰프들이 노래방에서 막 노래를 들려주는데 안 나가요. 근데 나도 집에서 5천원 만에 한번 노래방 기사하고 집에서 으악 하다가 톡톡톡 다 나가버려. 집에 있는 스피커들은. 아마 왜? 이웃 여러분들도 나가셨을 거예요. 열받아서. 네. 그래서 그 스피커가 안 나가기 위해서는 노래방 앰프들은 출력이 막 500W, 600W 커요. 그래서 이제 그 출력과 그 스피커의 매칭 관계 그걸 봐나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스피커가 아까 풀레인지냐, 투웨이냐, 쓰리웨이냐 이거 상당히 중요해. 유닛 개수. 그래서 그 유닛 개수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충실도를 표현하기 때문에 스피커 개수가 많아야만 좋은 건 아니지만 꼭 살펴보라는 얘기죠. 산노이는 스피커가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개예요. 큰 스피커 안에 가운데 요만한 동심원 쪽에 조그만 스피커가 하나 있어서 실질은 두 개죠. 하나처럼 보이고 또 아까 뭐 다인 오디오 같은 경우는 유니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가 있어요. 근데 여섯 개가 있으면 네트워크만 해도 정신이 없죠. 그리고 또는 어떤 거는 스피커가 많은데 다 병렬 연결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파수를 몇 개의 스피커가 관절하느냐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얘가 매도민지 그 4옴짜리 스피커인가 8옴짜리 스피커인가에 따라서 앰프를 싸구려 앰프에다가 4옴 물리면 앰프가 나가버리죠. 또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게 SPL. SPL은 뭐죠? SPL이라는 게 사운드 프레셔 레벨이라서 이 스피커가 낼 수 있는 효율 음압이죠. 음압 효율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사운드 프레셔 레벨이라서 2.8V를 가해서 1m 떨어진 곳에서 나타나는 마이크로부터 재는 소리의 색인데 이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 돼요. 그 2.83V에 8옴이면 뭐 곱하기 R분의 V제곱하면 이게 1이 나오거든요. 그 1W 출력으로 나타냈을 때 그것의 그 마이크로폰에 나타나는 소리의 크기 이것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 SPL이기 때문에 이것이 95dB짜리가 있고 85dB짜리가 있고 심지어는 75dB짜리까지 있겠죠. 근데 이게 10dB가 10배고 20dB는 100배예요. 30dB는 1000배고. 그러니까 스피커가 75dB짜리 스피커가 있고 75dB도 있나요? 있어요. 그 82dB짜리는 3-5는 82dB고 70dB는 그 뭐지 저기 아까 얘기했던 신틸라 같은 것들은 70dB로 내려가요. 그럼 75dB하고 리본 스피커 그렇지. 그 특히 신들라는 이제 지옥 스피커니까 0.5옴이니까 75옴하고 105dB하고 75dB하고 30dB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75dB에다가 1000W를 물려서 꽝꽝 드는 소리하고 105dB에다 1W를 물려서 꽝꽝 드는 거하고 어떤 게 클까요? 어떤 게 클까요? 물어볼 때 그 같이 맞았어 무조건. 그런가요? 그래서 같아요 소리가.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 그 앰프가 2-3W 이상 만들기 힘든 시절에는 스피커가 다 커버를 하기 때문에 클래식 같은 것들은 높았어요. 뭐 100 지금도 100dB 뭐 이렇게 그렇죠. 나오는데 102dB, 105dB 막 그래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알텍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이제 높기 때문에 앰프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중고 앰프 시장에 보시면 진공관 앰프가 아 알텍에 들어도 험이 안 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듣는 스피커 85dB에 들어가면 진공원 스피커는 소리도 잘 안 나는 판인데 알텍은 3W만 걸어도 온 동네가 시끄럽거든. 소리가 잘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깔려있는 우웅하는 험 있죠.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리는 거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거를 잘 잡아내는 스피커를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SN인데 그래서 그 다른 스피커에서는 전혀 들리지도 않은 것이 알텍이라든지 고효율에 가면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어쨌든 음압 레벨. 그다음에 정 보려면 이제 그 무게를 보면 돼요. 무게. 아 무게. 무게도 하나의 그 항상 오디오에서는 가볍 될 수 있으면 가볍고 좋은 소리 나면 좋을 텐데 이것이 이제 그 라이브 음악에서 대상은 운반해야 되고 설치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가볍고 좋은 소리 나면 최고인데. 이 집안에서의 오디오는 아직까지는 좀 듬직하고 무겁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어요. 좀 같은 값이면 좀 더 무거운 오디오를 그렇죠. 구하는 예. 것이 낫다. 그리고 그 가청 주파수 대역 넘어가는 거 예전에도 한번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 아주 엄청나게 넘어가는 것들도 있더라고. 50kHz 뭐 이렇게까지 넘어가는 것도 있고 아래쪽으로도 들리는 가청 주파수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것까지 이제 들릴 수 있다고 만들어진 그런 스피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야 되나요? 그게 네. 어떤 영향을 미치죠?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네. 이제 우리가 20Hz를 들기에는 힘들어요. 네. 제가 그 킬로헤르츠요? 아니면은 20Hz. 헬스. 네. 저요. 30Hz만 돼도 네. 이거는 옆집에서 나는지 내 스피커에서 나는지 헷갈릴 네. 정도예요. 150Hz 이하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네. 어디서 나는지 찾기가 힘들어. 네. 그리고 30Hz 정도 내려가면 이거는 초저역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힘든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5Hz라는 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네. 16Hz까지 난다. 네. 그 얘기는 그 주파 스피커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카트레이라든지 그 직경이 20인치, 25인치짜리 스피커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저역 15Hz까지 나는 건데 그거는 공기의 울림이고 네. 자기가 이 솜털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15Hz로 다 들어주면 귀로 듣는 게 아니군요. 네. 그 정도 귀가 되면. 괴롭고 뭔가 네. 이 하모니스가 30Hz, 60Hz 더블 스파스들이 들리긴 들리는데 네. 아주 미세하게 들리면서 몸을 움직여요. 몸. 그래서 그 15Hz에서 15Hz를 퉁 치면 몸이 덜렁덜렁 움직여요. 사실은 솜털이 항상 싹 불안해 뭔지 모르게. 한번 전시회 같은 데 들어보시면 네네. 그 라이브 같은 거 딱 틀어놓고 초저역을 딱 들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솜털이 싹 움직이는데 이거 언제 터져서나 기청 구멍 망가질까 봐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뭐 오디오는 지 맘대로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하는 네. 두 번째 문제고 50kg라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요즘 그 듣지 못하는 소리에 대해서 네. 그 하모닉스 부분을 우린 들어야 된다 그래갖고 그쪽을 이제 마케팅적으로 키워놨는데 네. LP에서 100Hz, 100kHz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스피커에서 16kHz밖에 안 들리는데 LP에서 100kHz 들리면 뭐하노? 들리지도 않는데 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100kHz의 스파수를 낼 때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디케이드 커브로 예. 사라지는 커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하모닉스 커브라는 것은 아주 적은 것인데도 영향력을 많이 주죠. 네네. 그래서 그 20kHz로 딱 끊어지는 CDP 소리하고 네. 그래도 100kHz까지 끌고 가는 LP 소리하고는 네. 유니트가 비록 100kHz에서는 뭐 정말 조금밖에 안 나는 그 남았다 하더라도 네. 그 조금씩 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만약에 50kHz, 5만Hz를 네. 플러스 마이너스 3dB/mv 로프에서 낸다. 네. 이거는 전혀 필요가 없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멀티웨이인 경우에는 왜 말씀하셨지만 그 중간에 겹치는 부분들 크로스오버. 네. 네. 이것도 소리에 그러면은 그 마리아 칼라스 얘기를 하셨지만 이것도 봐야 되나요? 그 스펙표를 보면 그것이 주는 무슨 메시지 같은 것들이 있나요? 어디서 잘리느냐에 따라서? 네. 일단 그 스펙표에는 필연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이건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빈칸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네. 왜 그렇게 되냐면 유니트가 제외하고. 그렇죠. 네. 왜 그렇게 되냐면 이 유니트가 몇 인치짜리를 즉 12인치짜리인데 크로스오버 주파수가 2.5kHz다 네. 라고 표시하거든요. 네. 그러면 야 12인치가 어떻게 2.5kHz까지 내느냐 안 된다. 내 상식으로는 1kHz 이상 내면 안 된다. 할 때 그 스피커의 선택에 대해서 제외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표시가 안 됐을 때 샀는데 나 중고역 이렇게 듣기 싫으면 못 듣겠어요 뭐 네네. 라고 함플한 그 소리라고 해서 자기 싫다 그러거든. 그럼 스펙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네가 선택해 라고 네. 해주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걸 선택하느냐 마느냐는 우리가 북쉘프들은 보통 2kg, 2.5kg에서 네네. 크로스오버가 2A니까 거기서 사용되어 있고 탄노에는 1kg나 1.2kg에서 형성되어 있어요. 네네. 근데 1kg만 할 때도 600Hz가 넘어가면 벌써 소리가 조금 이제 듣기 싫은 소리들이 나기 네, 시작하고 네. 북셀프들은 왜 2.5kHz까지 넘어가냐면 유니트가 4인치나 5인치 작으니까, 이 자체로도 거기까지 갈 수가 있거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보는 방법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멀티 만약 5A 앰프다. 그럼 그것이 와 옛날 같으면 그 단수가 많으니까 좋아 보이지만 근데 그것이 과연 좋을 것인가? 네. 그거는 이제 이 너무 많이 나눠져 있는 그걸 말도 안 되는 네. 거지 사실은. 네. 거꾸로. 네. 그 외에 또 봐야 될 게 있나요? 만약 스펙표에서 봐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걸 빼먹었네. 아. 어떤 게 있나요? 중고로 잘 팔리는 스피커. 진상사문한데. 네. 그리고 스펙표에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건 그 시장 조사할 때 반드시 네. 조사하는 스펙표 없는 걸 때문에 이 우리 팟캐스트를 들으셔서 분들은 반드시 팔릴 오디오를 사셔야 돼요. 네. 아, 그거 굉장히 스피커 선택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그 중요한 얘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아,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정말 밤샐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끊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질문이 너무 많았나요? 다음 시간에 더 중요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임을 다 직감하셨죠? 다음에도 스피커 얘기인가요? 네. 다음 시간도 스피커 이야기 가는데요. 지금 아까 약간 예고편처럼 들려드렸지만 스피커 어떻게 하면 정말 제대로 고르는지 그런 아주 중요한 이야기부터 또 궁금해하셨던 많은 이야기들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기다려주실 수 있죠? 저는 기대돼요. 네. 저도 기대 많이 하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네, 감사합니다. 시간에 뵐게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